아직 어디 있겠소. 괜찮아요, 돌아설게요. 살다가 내 사랑 냄새가 그리워지면 나를 찾아오세요. 그 말 한마디 다시 놓은 내 술잔을 스치는 얼굴 다시는 멈추지 않을 사랑의 탈춤 한 번 더 주고 싶어. 탈춤을 추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.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겠지만 간변하는 것이 그 어디 있겠소. 괜찮아요, 기다릴게요. 살다가 내 사랑 냄새가 그리워지면 나를 찾아오세요. 그 말 한마디 다시 놓은 내 술잔을 스치는 얼굴 다시는 멈추지 않을 사랑의 탈춤 영원히 주고 싶어.